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지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 사역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의 유럽의 초입에 있는 지역들을 전도하러 가면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한 대로 아덴이라는 도시,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는 도시였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초입에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날로 보면 우상이 많지만 배운 사람들도 많고 바울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갔던 그 아덴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결론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에요. 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그 후에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했지만 사람들에게 결국에 조롱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결국에는 많은 핍박과 반대들에 부딪혀서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지도 못하고 혼자 지금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이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보면 그리스에 있었던 아덴은 지성의 도시였고 또 학문의 도시였고 그랬다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의 도시고 또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항구가 있고 큰 기차역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많은 물질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많은 죄악이 성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만 보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몸을 파는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들만 600명에 달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말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요. 당시에 이 그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와 같다. 그런 코린티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다, 방탕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럴 만큼 방탕한 죄악의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곳에서 실패하고 배운 사람들 또 나이스한 사람들 말씀을 먼저 청하면서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설교했다가 실패했어요. 조롱만을 당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 선교팀과도 뿔뿔이 흩어져 이 죄악의 도시, 이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의 도시에 홀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 눈물로 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심히 두렵고 떨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 고린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근데 그의 마음이 고린도라는 도시 앞에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모든 곳 중에 이 고린도에서 가장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수많은 문제들을 있긴 하지만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선교팀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도 실패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반대와 또 돌에 맞게 되어지고 때로는 아덴에서 최선을 다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변증적인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설교학을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만한 위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조롱받고 반대받고 실패한 거였어요. 한 영혼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홀로 도착한 곳, 바울,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하지 않았던 이곳, 두렵고 떨렸던 이곳에서 바울은 6개월간 사역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세움받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예,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만났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황제 글라우디오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참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래요. 유대인인데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클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의 추방령에 의하여 쫓겨난 사람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았다는 것들, 로마의 황제의 도시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성공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면서 로마 안에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회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지독하고 장사를 잘하니까 로마 황제가 복잡한 마음 가운데 로마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런 추방령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때 떠나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온 거예요. 또 상업의 도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차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이곳으로 올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든 사업장을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데 황제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이곳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보면 3절에 생업이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런데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랍비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는 지식을 머리를 쓰면서 사는 일, 하나는 몸을 쓰면서 사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날 대학교 교수들도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사람이 너무 머리만 쓰는 일을 하고 몸을 쓰는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관두면 무엇을 할까 두려운 가운데 진짜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세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사도 바울의 본 직업은 랍비입니다. 랍비.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또 다른 직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곳에 가서 돈이 필요할 때 자기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무엇을 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자신의 생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직업이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환경도 비슷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도 비슷하고 또 생업도 비슷해요. 이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 힘이 될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요? 힘이 되죠. 급격하게 가까워졌을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나와 함께 목숨을 나누었던 사람이다. 목숨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두려운 도시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며 섰지만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아주 비슷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말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그래요. 성경의 순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고요? 두려운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고 아굴라를 만났고 만나고 나서 바울은 두려움 없이 안식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이 두려움의 도시에서 심히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도 여러분 또 다른 동역자들을 소개해 줍니다. 어느 순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예,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이 뭐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에 은혜가 있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원어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우리가 앞에 봤듯이 주중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텐트를 만들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강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뒤로는 뭐 했다는 얘기냐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주중에도 사람들을 찾아가 가정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그 일의 열매가 물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며라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예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그의 동역자들, 후원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올 때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와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부터 여러분 바울이 쓸 것들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선 일들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인 고린도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아굴라. 네, 오늘 아굴라라고만 하지만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들,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있었던 빌립보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마게도냐의 성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날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홀로 그 일들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내를 주시기도 하고 부사역자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와 함께하며 어려울 가운데서도 그의 일을 같이 나누어주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삶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주의 종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실패하고 어려워 낙심하고 있을 때 힘을 더 빼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삶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굴라 같은 사람,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목숨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물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보면 저를 격려해주고 또 저와 함께해줬던 귀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좋은 만남들. 여러분 내 만남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내하고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 청년 때도 제가 모교에서 열심히 청년 사역했는데 돌아보면 그때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함께 금요일마다 철야하며 기도해줬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선교회 때 CCC 활동을 할 때에도 주변에 하나님 믿음을 같이 나누고 저와 생각이 같고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저에게 힘을 주고 제가 주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저와 함께 해줬던 귀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 부목사 사역을 했던 교회, 아니 그 이전으로 훨씬 돌아오면 유초등부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부족하고 어렵고 까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던 귀한 분들이, 귀한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신 그 손길을 또한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두려움, 뒤에 있는 실패를 넘어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축복의 손길들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만남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귀한 만남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굴라 같은 사람, 바울,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그래도 주변에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낙심하고 넘어져서 실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굴라가 되어주고 우리가 실라가 되어주고 디모데가 되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을 두렵고 떨려 할까? 남편에게 있는 연약함들, 또 남편이 힘들 때에 여러분 내가 아굴라 같은 아내,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 같은 아내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아내, 그런 남편 되어주셔야 돼요. 아내가 힘을 잃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어려워할 때 아내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그와 한자리에 같이 있어주어서 그를 일으키는 남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구역 식구들, 그런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주님 바울에게 있었던 아굴라, 바울에게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바울에게 있었던 마게도냐의 믿음의 형제들의 헌신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하며 그를 일으키고 결국에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넘어 날마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바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